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십니까?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떠도는 소리를 주워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코끼리의 사진을 찍어 냉장고에 넣는다. 전두환 대통령, 코끼리 고기로 통조림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는다. 노태우 대통령, 넣지 않고 넣었다고 우긴다. 김영삼 대통령, 냉장고에 먼저 들어가서 코끼리더러 들어오라고 한다. 영화 그 여자 그 남자 광고할 때마다 흘러나오던 곡이었죠. Walk Right In. 들으셨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조여정씨. 언니와 형부가 유학을 떠난다고요. 미국에서 생활 잘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서울 봉천 11동의 노미노 씨는 엽서를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경건하고 바른 마음으로 제게 사연을 적었는데 한 번도 방송이 된 적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노미노 씨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끝에 주무셨나 봐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주무시지 마십시오. 자,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북 1위 갈산동의 이동주 학생의 신청곡입니다. 자그마치 40곡이나 적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38번째 곡입니다. 영화 화가의 딸 중에서 Only Love.

영화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라스트 액션 히어로, 그룹 테슬라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하던 데이니 메디건, 오스틴 오브라이언은 이상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마법 카드의 힘으로 뜻하지 않게 이 영화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순간, 총탄이 쏟아지고 차들이 질주하고 악당들이 판을 치는 영화 장면, 바로 그 속에 자신이 서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 잭 슬레이터,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팀까지 이룹니다. 데니는 잭에게 자신들은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에게 날아오는 총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상 야릇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영화는 다이하드로 유명한 존 맥티어넌 감독의 마지막 액션 히어로입니다. 줄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 속의 영화라는 재기적인 스타일을 띠고 있는데요.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버트 헬트만 감독의 플레이어처럼 샤론 스톤, 장클로드 반담, 에드워드 펄롱, 제임스 카메론 이렇게 수많은 영화인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나사가 쏘아 올린 로켓의 동체 부분에다가 이 영화 광고를 그려넣어서요. 아주 색다른 홍보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배경을 등에 업고 개봉됐지만 막상 작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한편의 새로운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헐리우드의 최신작입니다. Sleepless in Seattle. 아, 글쎄요.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고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이 영화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각본을 쓴 로라 에프론의 작품입니다. 아들이 호랩인 아빠를 위해서 새엄마를 찾아 나서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서 새엄마의 후보들을 모집하죠. 이 해프닝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 여기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기자는 새엄마를 찾아 나선 그 화제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다가 그만 그 호랩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여성 감독답게 아주 섬세한 터치로 영화를 그려나가는데요. 헐리우드 관계자들로부터 93년 최고의 여성 영화일지도 모른다는 평을 듣고 있죠. 주연 배우가 맥 라이언과 톰 행스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물답게 그 성격에 잘 어울리는 그런 저격들을 캐스팅했죠. 아마 영화를 안 보더라도 대충 영화의 분위기를 짐작하시겠지만요. 기존의 코미디 영화와는 다르게 두 남녀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영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Love 테마 들어보죠. When I Fall in Love, Celine Dion, Clive Griffin입니다. When I fall in love. When I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김지훈 학생,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이효선야 잘 들으셨죠? 영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러브 테마 When I Fall in Love, 셀린 디온, 클라이브 그리핀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의 헐리우드 통신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보느라고 눈물 반, 울음 반이라고 했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외국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가브리엘 살바토레 감독의 이태리 영화 지중해. 국내에 개봉된다고 하죠. 이 영화는 2차 대전 중에 전투를 포기한 군인들 중에서 한 명이 이 지중해의 한 섬에서 겪었던 낙원 같은 생활을 글로 옮긴 소설 I Love Army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품 전반에 깔린 그 따뜻한 인간미, 향수 짙은 서정미, 이런 것들 때문에 격찬을 받은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뿐만이 아니라 이태리 도나텔로상, 그리고 팜스프링 영화제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모두 수상했죠. 2차 대전 중에 이태리 해군은 각기 다른 개성의 병사 8명을 그리스의 외딴 섬에 파견합니다. 정찰의 목적이었죠. 병사들은 긴장과 불안감에 떨면서 섬에 도착하지만 정작 그곳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텅 빈 마을과 닭들만이 병사들을 반기죠. 그런데 사령부에서는 이들을 파견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8명의 병사는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읽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쟁도 잊어버리게 되고 아름다운 섬에서의 나날을 즐기게 되죠. 지중해의 나른한 열기와 함께 삶의 자유와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 병사들. 그들에게 이 무인도는 어머니의 품 같은 이상향의 마을인 셈이죠.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영화 지중해는 뜨거운 태양과 푸른 지중해로 가득한 그 화면의 영상미가 특히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지안칼로 비가니의 경쾌한 그 그리스풍의 음악도 이 아름다움에 한 몫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메인 테마입니다. 영화 지중해 해 메인 테마였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엽서를 띄워주신 대구 동구 효목 일동의 김미영 양. 시고니 뷰버가 나온 영화 음악이면 무조건 틀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랜만에 엽서를 띄워주셨으니까요. 보너스로 두 곡 연달아 틀어드리겠습니다.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중에서 메인 테마, 그리고 에이리언 3 중에서 죄수들 중에 한 명이 흥얼거리던 In the Year 2525. 자거 앤 에반스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서울 도봉구 수유 2동의 민정씨, 서울 구로구 시흥 3동의 김은영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In the year 65, 65, ain't gonna need no husband, won't need no wife. You pick your son, pick your daughter too, from the bottom of a long black tube. Whoa, whoa. In the year 75, 10, if God's a-coming, he ought to make it by then. Maybe he'll look around himself and say, guess it's time for the judgment day. In the year 85, 10, God is gonna shake his mighty head. He'll either say, I'm pleased where man has been, or tear it down and start again. Whoa, whoa. In the year 95, 95, I'm kinda wondering if man is gonna be alive. He's taken everything this old earth can give, and he ain't put back nothing. Whoa, whoa. Now it's been 10,000 years. Man has cried a billion tears for what he never knew. Now man's reign is through, but through eternal night, the twinkling of starlight, so very far away, maybe it's only yesterday. In the year 25, 25, if man is still alive, woman can survive, they may fall. In the year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메인 테마, 그리고 에이리언 3 중에서 In the year 25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고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현대의 기술 문명이 낳은 예술, 이 영화가 태어난 지 이제 100년이 넘었지만 아쉽게도 1940년 이전의 흑백 영화는 그 3분의 2 이상이 이미 소멸돼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 영화의 역사를 되살리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른바 영화 고고학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영화의 발굴과 복원이 그 목적이죠. 19세기 말에 만든 최초의 영화는 물론이고 1910년, 20년 혹은 30년대에 나온 흑백 영화도 이미 필름 자체가 없어졌거나 또는 있더라도 망가져버린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뜻있는 영화 사학자들, 그리고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 또 영화 종사자들이 이 잃어버린 영화를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고 그 성과가 지금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미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던 이 영화 필름들이 이름 없는 창고나 시골 시장, 또 광산촌 같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데서 불쑥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를테면 1933년에 나온 킹콩은 영국 런던의 왕실지리협회 도서관에서 발견됐고요. 또 1930년에 나온 루이스 마일스톤 감독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영화는 엉뚱하게도 런던 시청의 초석 아래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영화를 고도의 과학기술로 원상복구해서 영구 보관하는 작업. 이것이 요즘 구미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영화 고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태국, 아르헨티나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영화 고고학이 활발하게 전개된답니다. 물론 옛날 영화를 발굴, 복원하는 일은 엄청난 경비가 되는 일이죠. 또 무엇보다도 영화계와 정부의 문화정책 결정자들의 전문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립필름보관소를 설립해서 국가 예산으로 이 사업에 힘을 쏟고 있고요. 미국은 필름 보존법을 제정해서 국립필름보존위원회, 여기서 필름 문화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필름 보관소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소장품은 겨우 2천여 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1960년대 이전 작품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1931년에 만든 인도 최초의 유성 영화 알람 아라를 아직도 찾고 있고요. 캐나다도 캐나다 최초의 영화인 에반젤린이 어느 곳인가 남아있으리라고 믿고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필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토 전역에서 대규모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활발한 초기 영화 복원 사업, 이것은 이제 영화가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겠죠. 영화의 발굴 재생, 그것은 곧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나이를 먹을수록 순진하고 또 바보가 되고 싶다는 주라니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일가의 김경진 학생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지붕위의 바이올린 중에서 Sunrise Sunset, 캐리 피셔의 아버지이자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데이빗 레이놀즈의 남편, 그런데 중간에 리즈 테일러가 빼앗아간 에디 피셔가 노래합니다.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y? Is this the little boy at play? I don't remember growing older. When did they? When did she get to be? When did he grow to be so tall? Wasn't it yesterday when they were small? Sunrise, sunset, sunrise, sunset, swiftly flow the days. Seedlings turn overnight to sunflowers, blossoming even as we gaze. Sunrise, sunset, sunrise, sunset, swiftly fly the years. One season following another, laden with happiness and tears. One season following another, laden happiness and tears. 음악을 쭉 들으셨는데요. 세 곡 연달아 들으셨죠?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중에서 Sunrise Sunset, Eddie Fisher의 노래였고요. 이어진 곡은 Darling Lily, 영화 미래의 중에서 집시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야성의 엘자 중에서 레이카닙 싱어스의 Born Free였고요. 대구에서 서영무 씨가 30번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장이나 되는 이 긴 편지에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적어주셨네요.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를 상영할 때는 영화관에서 대한뉴스나 공익광고 같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극장 안에서 서편제처럼 그 영화를 설명하는 팜플렛을 만들어둔다. 관객은 저질 영화만 아니라면 한국 영화를 한 달에 한 편 이상 본다. 그리고 제가 영화 시사회를 통해서 미리 본 후에 한국 영화를 많이 소개한다. 또 TV나 라디오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개봉 전에 광고를 해준다.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국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본다면 어떤 그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김순복 씨, 영화 싱글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비디오로 클럽 싱글스라고 나와 있죠. 미국의 젊은이들, 그들의 사랑관, 인생관을 독특한 형식으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맷 딜런, 캠벨 스코트, 브리짓 폰다 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매시 펌킨스가 부르는 Drown. Thank you. 여러분,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러분께 선물 두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중에 하나는요, 영화 시사회입니다. 8월 말에 시사회를 갖는 팟인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흑인 카우보이들의 활약을 그린 이 서부 영화를요, 8월 말쯤에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시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7일 화요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아, 주소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고요. 영화 8시 시사권 원함 이렇게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400명을 추첨해서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고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FM 영화음악 여름방학 특집 미드나잇 스페셜입니다. 여행을 가시는 분들 아마 이거 녹음해놨다가 같이 가지고 가시면요, 아주 좋은 선물, 좋은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부터 로드무비, 영화 속의 락, 영화 속의 바다,